Say what? Hey! Oh! 2 p.m. We're back! Come here, come here, let me move your body, baby. Come here, come here, let me move your body, baby. Give it to me, give it to me. Baby, give it to me, give it to me. Baby, come here, come here, let me move your body, baby. Come here, come here, let me move your body, baby. Give it to me, give it to me. Baby,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rl. 나는 멈출 줄 모르는 에너지이저 음악만 넣어주면 난 끝없이 움직여. 너의 온몸에 이런 모두 다 풀어줄게. So 기회 좀 내게. 내 음악은 너의 몸과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모두 짜릿하게 만들어. 자 시작한다, 자 시작한다, 자 시작한다, 자 1, 2, 3. Let me touch you and get you electricity. 눈을 맞춰 모든 걱정들 잊어버리고 내 옆에서 변하는 표정을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Let me rock you and give you electricity. 내게 맡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져가는 전율을 느껴봐. Do you feel it, baby? Do you feel it, baby? 날 만나기 전 모든 생각들은 잊어. 나의 멜로디, 나의 리듬을 들어. 약은 약사에게, 질련 내게 맡겨. 점점 몸에 변화를 느껴. 왜 아직도 맘을 계속 졸이고 있어. 너는 아무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 자 시작한다, 자 시작한다, 자 시작한다, 자 1, 2, 3. Let me touch you and